즐거운 밤 속삭였지.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따다줄 것처럼 침이 마르도록 유혹했었지. 다 주었는데 아 다 주었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미운 사람은 한눈 팔지만 당신을 믿고 싶어. 당신은 내 사랑의 깃발을 꽂은 남자. 외로운 날 꼬드렸지.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영원토록 내 곁에서 다 해줄 것처럼 손이 다 닳도록 애원했었지. 다 주었는데 아 다 주었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미운 사람은 한눈 팔지만 당신을 믿고 싶어. 당신은 내 사랑의 깃발을 꽂은 남자. 당신은 내 사랑의 깃발을 꽂은 남자.